짓은 어느새 이유조차도 거부하는 손짓이 되고 마른 나무가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불빛은 공허한 하늘에 소리를 지른다. 지독한 햇빛에 가렸던 내 타는 불빛은 비를 기다렸던 몸짓들을 비추지만 술 취한 그림자들은 그 춤에 취해 서로만을 바라보며 내린다. 씻기듯 불빛은 빗물을 따라 흐르고 메마른 땅 위를 그저 스쳐만 지나간다. 내린다.